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반도와 지역의 첨예한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온 민족과 인류의 지향이다. 그러나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미국의 횡포한 군사적 위협과 핵 공갈 책동으로 말미암아 날로 더욱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포괄적인 선택안을 타구에 올려놓고 검토해오던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조선 정책을 확정하고 무모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수리아에 대한 불의적인 순항미사일 타격을 감행하고는 그것이 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하였는가 하면 대북 선제 타격을 포함한 독자적인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까지 떠들어대면서 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를 향하여 대량 들이밀고 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고 돌아가던 칼빈소노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되돌려 세운 데 이어 미국 서해안에 있던 니미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도 추가로 조선반도 주변 수역에 급한다 어쩐다 하고 있다. 결국 로날드 네가노까지 세 척의 핵항공모함 타격단이 조선반도 작전 수역에 전개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미국의 광정이 개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얼마 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북은 미국의 의지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느니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느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끝낼 것을 재촉한다느니 뭐니하며 그 누구를 감히 위협해보려고 신설이 쳤다. 괴뢰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을 비롯한 보수 패당도 북이 추가 도발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느니 북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게 하겠다느니 하는 호전망발을 토해내는가 하면 미국의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함께 강도 높은 대규모 합동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죄죽을지 모르고 날뛰고 있다. 날로 험악한 국면으로 치달아오르는 현 정세는 미국과 괴뢰들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도발과 침략에 환장한 전쟁 광신자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미국의 무분별한 대북 선제 타격 기도가 실천 단계에 들어서고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 직면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 애호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병기 수소탄으로부터 대륙간 탄도로켓에 이르기까지 가질 것은 다 가지고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침략도 맞받아칠 수 있는 우리식의 모든 선택안들이 있으며 미국이 가해오는 그 어떤 도발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세계의 여러 전장에서 선제공격과 잠수작전에 주로 동원되었다고 광고하는 칼빈소노 같은 핵항공모함 타격단이건 그보다 더한 것이건 멋모르고 덤벼드는 망둥이 때로밖에 보지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핵 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을 골라 타격하며 심자랑을 하는 미국의 허세 따위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이것이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대답이다.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그 본거지들을 우리 시계의 섬멸적인 초강력 타격으로 초토화해버려 생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인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고 있는 적대 세력들은 남조선이 단방의 잿가루가 되고 일본 열도가 침몰하고 미국 본토에 핵우박이 쏟아진다 해도 후회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도발자들이 져야 한다. 트럼프는 닉슨의 미치광이 리더를 숭배하면서 아무 앞에서나 심자랑을 하려들 것이 아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는다는 조선 속담을 똑바로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날강도가 휘두르는 폭제의 몽둥이에 무참히 얻어맞고도 하소할 데가 없는 모법천지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병진노선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자위적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더욱 절감하고 있다. 미국의 횡포무도한 군사적 도발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무력을 중출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미국은 저들에게만 선택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아메리카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에 최종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짓보시는 정의의 해곡저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아갈 것이다. 주최 백력 2017년 4월 21일 평양.